눈물이 자꾸 멈추질 않네요. 한 발자국 더 나가질 못하네요. 그대를 만나고 또 이별이 남아도 내 마음은 잊지 못해요. 그대를 바라는 것도 나예요.